경의하는 김정은동 직기 베네수엘라 통일된 좌익당 연방비서국 총조정자가 선물을 드렸습니다. 경의하는 원수님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다섯 돌세 즈음에서 그에게 드리는 선물을 펠릭스 헤스우스 벨라스케스 가스틸료 총조정자가 17일 베네수엘라 주재 우리나라 특명전권대사에게 전달했습니다. 한편 경의하는 김정은동 직기 쿠웨이트 아마디아 정부 및 무역회사 총사장 파이살 알 투아이니가 선물을 드렸습니다.